너 정말 독하다. 네가 이겼어. 넌 아프다 그랬지. 난 죽을 것 같아. 대체 어디까지 갈 건데? 마치 내 피부가 떨어져 나갈 듯해. 알지 않아도 없는 내 인생 물보듯 보내. 가지는 꺾인 채 내가 망가질 게 뻔해. 왜 그래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내게. 사랑은 짧고 고통은 턱없이 기네. 그대 나보다 더 사랑한 게 그게 이제인가요? 지키지도 못할 말에 사랑이 한없이 부족한가요? 대답 없이 떠나가네. 그대 나보다 더 사랑한 게 그게 이제인가요? 별을 잃어버린 밤에 네가 울고 있는지 안에 묻고 있는지 궁금해. 날 완전히 지웠는지. 이제 모두 끝인가요? 내 사랑은 한없이 흐르는 눈물이 그대 아직까지도 놓지 못하는 게 가슴에 못을 박고 아프게 한 죄. 외로울 때 혼자서 널 그립게 한 죄. 늘 항상 모른 채 널 아프게 한 죄. 내 사랑이 사랑인지 몰랐던 구제. 가끔은 네가 너무 편했어.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싸워. 지쳐서 내가 너무 변했어. 네가 날 붙잡는 게 너무나 싫었어. 그땐 그게 죽을 만큼 싫었어. 그때 사랑이 사랑인 줄 난 몰랐어요. 가려운 곳을 끌고 죽은 내 사랑이 한없이 부족했겠죠. 날 위해 울어주던 눈. 그때 사랑이 사랑인 줄 난 몰랐어요. 몰랐어요. 네가 울고 있는지 안에 묻고 있는지 궁금해. 날 완전히 지웠는지. 이제 모두 끝인가요? 내 사랑은 한없이 흐르는 눈물이 그대 아직까지도 놓지 못하는데. 마지막 자존심에 그런 거라고 한 번만 말해줘요. 이렇게 그대를 보낼 수 없어요. 안 돼 안 돼 안 돼 거짓말하지 마. 놓지 못하네.